교회 리모델링이 끝나고 목사님이 고생했다고 2박 3일, 3박 4일이죠. 3박 4일의 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이랑 못 놀아줘서 놀아줘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뭘 했을까요? 해외를 가볼까, 뭐 어디 할까 고민하다가 잠실을 갔습니다. 네, 잠실에 호텔을 잡고 롯데월드를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키자니아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직업 아이들 직업 체험하는 건데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줄 서고 있으면 뭐 치과, 병원, 뭐 그다음에 뭐뭐 뭐 이렇게 거기서 쓰면 이렇게 막 해요. 거기 가서 막그 직업 체험을 하고 의사 면허도 발급해주고 저희 딸이 벌써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치과 의사 됐어. 뭐 장난. 통장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쓰는 무슨 부루마블 같은 비슷한 돈이 있어요. 키조라고. 그거를 만들어서 신용카드도 만들고 거기에서 긁을 수도 있고 신한은행에서 통장 하면 통장도 이렇게 나오고 면허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 면허증 막 갖고 있는. 이제 그걸 다니면서 두 가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애들이랑 같이 놀이기구를 안 타서 편하다. 그냥 들여보내고 한 40분 정도 밖에서 사진 찍어주고 버티고 있으면 되니까. 또한 가지는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다. 이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롯데월드를 갔죠. 갔는데 롯데월드 가가지고 되게 예쁜 이제 꽃들이 있어갖고 제가 그것들을 가서 이렇게 좀 보다가 그 꽃이 사실은 이제 포토존을 만들기 위한 진짜 꽃이 아닌 가짜 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예쁜데 어떻게 이게 가짜일 수 있을까? 진짜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서 나중에 가서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미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구분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것과 또한 가지는 근데 재밌는 것은 진짜 장미도 아닌데 사람들이 예쁘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이 부스를 좋아해서 줄서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구나라는 두 가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기독교 내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꽃과 가짜 꽃을 구분하지 못하듯이 진짜 신앙생활과 가짜 너무나도 비슷한 종교 생활을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는 적당히 하려는 그러한 모습, 또한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입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것들을 유지하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시들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치 조화처럼 그 모습 그대로 자기에게 묻은 먼지 정도만 털어내면서 입고 싶어 하는 변화도 싫고 그냥 그 정도 꾸준히 하면서 어느 정도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안타깝게도 보면 많은 청년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신앙 생활하고 있어.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살아 있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 생활이 무엇이고 참된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종교 생활 아닌 신앙 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먼저 잘못된 종교관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종교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가운데 가장 큰 적이 있다면 하나가 바로 종교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가운데 3대 종교를 뭐 기독교, 이슬람, 불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종교로 보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고행을 하든 수행을 하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과는 다르게 인간의 노력을 위해 노력을 통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 않아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틀리죠? 사람에게 포커스냐 하나님에게 포커스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포커스가 있고 하나님이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청년들이,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뭐 하고 있느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다 보면 참된 신앙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종교적이어서 사실은 나름대로 종교관을 갖고 하나님 찾아보려고 너무나 애씁니다. 심지어 교회 나와서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심 가지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1절, 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자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종교의식을 주관했던, 관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 메시지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셀 리더들이, 찬양팀이, 예배팀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다 예배를 주관하고 뭐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활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참된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예수의 부활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원어적으로 보면 2절 맨 앞에 원문에는 싫어하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원문 가운데에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이제 뭐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표현되다가 14장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 리더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앞에 나온다는 건 엄청나게 싫다라는 거예요. 나도 진짜 싫어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얼마만큼 싫어했냐면 그들이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게 너무나 싫어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중요한 건 오직 이곳 가운데 살고 있는 현실이 중요했지 죽어서 부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싫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네들이 지도자로서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냥 특권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만 중요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질까요? 현세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내가 정말 이것 가지고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현실 가운데 안정감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 현세 가운데 뭔가를 더 누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 찾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종교 생활 아닌 신앙 생활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잘못된 주인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주인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제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키즈카페나 남의 집에 가서 열심히 장난감을 갖고 놀다 보면 갑자기 자기 것도 아닌데 그것을 내 거라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키즈카페 거고 분명히 그 친구 집에 있는 그 아이의 건데 이게 내 거라고 와서 막 울어요. 그러면 제 얼굴이 되게 화끈거리죠. 이거 네 거? 아니야.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했을 땐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면 남의 것을 남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아직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직 지금 뭐 나이가 20대, 30대 됐으면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10년, 20년, 30년, 수년 동안을 그 아니면 몇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신앙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고 딱딱한 종교생활 어느 정도 가늘게 유지는 하지만 변화하려는 그러한 노력도 몸부림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은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쌓였습니다. 게다가 셀 리더도 합니다. 직분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대표기도 시키면 유창하게 잘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들은 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들은 설교가 몇 편인데 그런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주인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즉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된 모습을 내려놓고 그 모습을 포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할까요? 종교생활을 그렇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한 이유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질문이 사실 적절한 질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앉은뱅으로 살았던 거린이 어떻게 됐나요? 일어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이 사건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함께 기뻐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여기서 너희가라는 말은 휘메이스라는 2인칭의 복수 대명사입니다. 즉 강조형으로 너희 같은 자들이 어떻게 너희같이 보잘것없는 애들이 이들이 이 일들을 했냐라는 거예요.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은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앉은뱅이가 다시 일어나서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삶 가운데 그 기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한 게 얼만데 내가 셀 리더 했고 임원 했고 내가 이것저것 안 해본 거 해본 거 없이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네가 뭐라고 네가 뭐라고 완전 기득권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나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길 때에만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련회 때 엄청 잘하더만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종교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참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되게 저를 예뻐해 줬어요. 왜 예뻐해 줬냐면 그분의 굉장히 친한 후배 목사 이름이 이중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섭외하려고 전화해서 저 이중구 목사입니다. 근데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야, 중구야. 그래서 내가 예? 말했더니 동명이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이분이 왜 다짜고짜 반말이지?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랑 너무 친한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이 이 친구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노래를 되게 잘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는데 예전에 청년부에 안 왔었나?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모시겠습니다. 김영훈 선교사님이라고 예배 선교사님인가? 아, 들은 적 있어요? 현수영 교회 끄떡거려? 아,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야? 아, 미안합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노래를 진짜 잘해서 자기 어렸을 때는 막 목이 기부스해가지고 자기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을 정도로 이렇게 내가 잘난 맛에. 그래서 이분은 전도사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세중앙교회 한 뭐 이런 대형 교회들에서 앞에서만 찬양인도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전도사 때 어느 정도의 사실은 대우를 받았냐면 이분이 세종학교에 6천 명 있을 때 가서 찬양인도 해가지고 2만 명 될 때까지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찬양인도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목사님들이 사례비를 100만 원 받을 때 그때 전도사가 10만 원 받았으면 전도사인데 사례비를 200만 원을 주셨대요. 200만 원. 부목사들보다 많이 주고 차도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엄청난 대로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것은 다 누구 덕이야? 네 덕이야. 이래서 완전 막 해서 안산 동산교회 세중앙교회 막 이런 만 단위만 되는 데를 막 이렇게 찾아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눈이 멀어갖고 새 속에 이 정도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사람이 하나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역을 좀 내가 키워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를 좀 찾아서 어떻게 하면 사역을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를 스폰해줄 수 있는 목사님들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찾아다니다가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당신 눈이 꼭 동태 눈 같다 전도사한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게 나한테 할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대. 왜냐하면 나는 이름만 돼도 다른데 오라고 하는. 그래서 29살 때에 한 3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왔대. 29살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나름대로 이름 있는 사람한테 나를 너무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자꾸 그 말이 되게 맴돌더라는 거죠. 그래서 맴돌아서 다시 목사님한테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더 강한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립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 내가 지금 몇 년째 대형교회에서 예배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그렇게 하다가 아니 지금 제가 일주일에 몇 번을 예배하는 줄 아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인도자의 예배 말고 당신 예배를 좀 드리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충격이 컸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찬양인도를 하고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내 예배가 뭘까라고 하다가 이제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한 2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해서 이게 뭐지? 하나님의 임재 아니면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인됨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이라는 데가 검색해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때려치고 어디로 가냐? 하와이 코나로 갑니다. 코나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이제 제주도에 있는 DTS의 예수전도단의 예배학교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은 찬양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뭐지? 아무튼 어디를 수술해가지고 막 위를 자르셨나 되게 많이. 그래가지고 호흡 같은 걸 잘 못하셔서 그런데도 뭐 나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배에 대한 것들을 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 인도는 잘했지만 예를 들면 퍼포먼스와 쇼맨십은 좋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진지하게 예배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내 잘난 맛에 지금까지 살진 않았나. 아직도 내 삶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 여전히 저더라고요.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말로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들도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지도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정말로 비단 그것이 그 김정은 목사님의 아니면 저의 저만의 모습일까요? 저희 목사들만 기득권 가지고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종교생활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된 주인의식과 종교관 가지고 사는 겁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누가 참된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복음을 들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내가 얼마만큼 앞에서 쇼맨십이 있고 리더십이 있느냐가 아니라 말씀 들은 사람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결국은 그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났다라는 것.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에요? 이 복음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들을 행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4장 10절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행위요? 다른 어떠한 영역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생활 아닌 참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좀 말씀 좀 읽으십시오. 주중에 성경책 던져놓고 말씀 하나도 살지 않고 밥 먹을 때 빼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주일날 와서 습관처럼 이곳에 왔다 가는 그런 모습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비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로펜이라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목회를 제자라고 생각하며 목회를 하던 젊은 카일 목사가 자신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이렇게 씁니다. 그는 어느 날 목회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반주 좀 해주십시오. 한 통의 편지가 날라옵니다. 편지의 내용은 카일 목사님, 당신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교회를 떠난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황당하겠죠.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카일 목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설교 때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래서 그 사람과 계속해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카일 아이들먼 목사입니다. 죄송한데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당황한 것도 분명했습니다. 어색한 시간이 지나고 성도가 횡설수설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한마디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요,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귀한 시간 내셔서 왜 이곳 가운데 설교 듣고 계십니까? 왜요? 습관 따라서 그냥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니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그렇다면 그분은 종교 생활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도 불편해했습니다. 싫어했죠. 왜요? 그 메시지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뒤흔드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편안한 종교 생활을 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인생의 주인을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공동체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편안한 종교생활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성장하기 위해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희생하며 포기하며 연단하며 그 길들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